꿈을 품고 온 서로 다른 길을 가도 같은 하늘 아래서 늘 리듬 속에 춤을 추며 한 걸음 더 가까이 우린 모두 함께야 네 순간을 즐겨봐 내 안 내려 시의 리듬 이 밤을 닮아 거리를 비추는 물빛 세상은 우리 무대 네가 만드는 이야기 이곳에서 시작돼 우리든 속에 춤을 추며 한 걸음 더 가까이 이곳에서 시작돼 리듬 속에 춤을 추면 이 밤을 닮아 온 내 소리를 따라 함께하는 이 밤에 모두가 웃을 수 있어 하늘을 향해 외쳐 대란 대도시의 리듬